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4절부터 6절, 제 성경책으로는 952페이지입니다. 전도서 4장 4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고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악한 구조 시스템을 보고 그것을 개혁함으로 새로운 길을 열지만 그것을 이룬 사람은 곧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은 그를 곧 억압하는 자로 만듭니다. 이러한 세상의 현실이 얼마나 보기가 힘겨웠는지 솔로몬은 차라리 죽은 자들이나 출생하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야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짐승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억압받고 학대받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다더라면 혹은 죽은 자들을 더 부러워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정말로 최고로 복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의도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들에게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권세와 권력, 그것을 참으로 옳게 이행해줄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되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무너진 것을 바로잡고, 모든 부정과 부패를 해소하고, 악하고 약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참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그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소망하도록 비참한 현실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초반에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오는 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해를 전파하시는 분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의 궁극적인 원천이고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장 적절하게 발휘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무릎은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이 세상의 모든 억압,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서 모든 갑질, 그것이 종식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그런 영광스러운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는 신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하게 그 권세를 존경하면서 때로 그 권세가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할 때 나에게 혹여나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종속된 줄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그 권세 아래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앞선 본문은 어떤 지위를 가진 자와 지위를 갖지 않는 자, 어떤 권세를 가진 자와 권세를 갖지 않는 자의 그런 관계의 문제를 다뤘다면, 오늘 본문은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그 같은 지위를 가진 자들 간의 그런 관계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4절은 사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모든 수고와 재주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시기를 받는다,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냥 1차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요, 이거를 시기심 때문에 수고와 훌륭한 업적을 남긴다,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학자들은요 이 두 번째 의미를 선호합니다. 근데 넓게 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그렇게 다르지 않죠. 왜요? 시기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와 어떤 재능을 갖게 되고 무슨 업적을 이렇게 남기게 된다면 그렇게 수고한 것과 남긴 업적이 또 이웃에게는 시기가 되어서 또 다른 그런 어떤 시기심에 의해서 이렇게 삶이 굴러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두 번째 의미가 더 성경에 이 문맥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솔로몬의 의도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시기심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애쓰고 또 무슨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헛되게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시기심과 그로 인한 경쟁은 우리 현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학교에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 뭐 저희가 다닐 때도 그랬지만 반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은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여서 성적을 올리거나 유지하는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스포츠 영역에서도 서로 라이벌 관계가 있을 때 어떤 의미에서 뭐 도전과 또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뭐 그 피겨 여왕이라고 한 김연아가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또 사실 그 라이벌이었던 일본 피겨 선수인 아사다 마오라는 그런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면에서 이 시기심과 그리고 그로 인한 경쟁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수많은 경기 기록들과 수많은 어떤 업적들은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획득되죠. 그래서 세상은 적절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추켜 세웁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요, 마치 운동선수가 단기간에 경기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갑작스럽게 경기 능력이 향상되어서 좋은 기록을 그 순간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불공정한 경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 선수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시기심이야말로 모든 세상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높음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시기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심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망치죠. 우리 잠언 14장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앞에 잠언 1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심이 어떻게 우리를 망칩니까? 우리의 뼈를 썩게 합니까? 경쟁 상대를 이겨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 빠지게 하고 필요 이상의 긴장을 갖게 하죠. 언제나 추월 당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지 못하는 한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과 마음의 한과 분노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경쟁 상대를 이긴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교만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 태도가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기심의 문제를 야고보서는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의 원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심은 단순히 개인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와 사회의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넘쳐나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자신도 망치고 타인도 망치는 이 시기심으로 항상 살아갑니다. 솔로몬은 그런 이러한 시기심으로 되어지는 수구스러운 그런 인생을 이 우매자, 그러니까 멍청한 자의 게으름과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아멘. 그러니까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부단히 애쓰고 살아가는 그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삶이나 우매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게으른 삶, 즉 팔짱을 끼고 그냥 멍하니 있는 그런 그럼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삶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도 뭔가 부단히 애쓰면서 살면 그게 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내가 남들보다 더 좀 더 잘 살아야겠다, 좀 더 좋은 자리 확보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나, 그래서 나 자신을 망치는 것이나,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우리 자신을 망치는 것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 때문에 살아가는 그 인생은 허무한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두 손 가득히 수고하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기보다는 한 손만 가득하고 대신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 그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솔로몬의 대안에는 동의가 되십니까? 이렇게 어떤 두 극단에서 중심을 찾고자 하는 것, 그냥 뭐 유교적으로 하면 중용을 찾는다, 이것이 전도자의 보통 어떤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어떤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견디는 솔로몬의 해결 방식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 이 7장을 가보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로몬의 대답은요, 충분한 대답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스스로 더 낫다고 했지, 이것이 확실히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솔로몬이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 바로 이것이지만 이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인간이 어떻게 한 손만 가득하고도 그 마음의 평안함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시기심을 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친척이나 가깝게는 형제들 간에도 서로 시기심과 그 경쟁심으로 인한 갈등이 우리 현실에 그냥 널리고 널린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결국 솔로몬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기심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그 해결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리라. 그리하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나오는 다양한 어떤 악한 것들 가운데 시기심도 나오죠. 이 시기심을 버리는 길이 뭐라고 합니까?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아는 것만이 시기심을 버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시기와 경쟁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내가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정도로,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셔야 할 정도로 내가 죄인이며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결코 어떤 그 자랑도 할 수 없는 자가 바로 나임을 성경을 통해서 인정하게 되고, 그런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비교하여 자기의 높음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심과 그로 인한 다툼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풍성함 때문에 시기심을 넘어서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잘됨을 축하해주는, 축복해주는 그런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시기심을 넘어서 오히려 타인의 잘됨을 축복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더 맛보도록 간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고 또 그런 하루가 되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더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을 망치고 우리 모든 관계를 망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시기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타인의 잘됨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넉넉한 사람, 그렇게 오늘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안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